차를 몰고 다니던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똑같이 술에 취한 젊은이를 치었습니다. 한 사람은 물론 비싼 술을 마셨고 비싼 차를 몰았습니다. 어쩌면 차에 취한 또 한 사람은 연말이 되도록 미처 못 받은 임금 때문에 속이 타서 소주를 마셔야 했던 노동자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 총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느 기자가 찾아간 또 한 아이는 선물 받을 처지가 아님에도 총 선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총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공항. 손을 흔들며 들어오는 유학생을 반기는 부모 옆에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 번 보낸 편지에 미군 병사는 답장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크리스마스나 명절이면 하루 종일 공항을 지키는 예전에 기지촌에서 일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림입니다. 이 시간 창밖의 불빛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도 흑백의 명암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영화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 my brother. "지난주엔 연경마을에 갔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거든요. 술 한잔 따르고 절하고 꽃을 한아름 꽂아두고 왔습니다. 내년 봄이면 돌아가신 지 6회째가 됩니다. 26일은 아버지 생신이에요. 엄마랑 동생이랑 저녁 미사일 할 겁니다. 대구 서구 내당사동에서 이윤영 씨 엽서에 이런 사연이 적혀있네요. 저녁 미사 다녀오셨어요? 람보에 삽입된 비닐 메들리의 음성 띄워드렸는데요.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였습니다. 원래는 그룹 홀리스가 불렀죠. 자, 똑같은 상황인데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강지연 양은 고3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3 된다고 죄수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안세준 씨는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 고3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은 지겨워서 죽겠다지만 솔직히 저는 고3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삶의 온갖 괴로움, 슬픔, 즐거움, 짜증, 그리고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더웠다는 여름까지도 겪은 한 해였으니까요. 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하루 일찍 집에 오는 순간에 그 즐거움, 또 성적이 떨어졌을 때의 그 비애들 모두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같죠?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세준 학생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 음악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겨울 안개를 닮은 목소리 스팅의 When We Dance. 스팅의 새로운 앨범 Fields of Gold The Best of Sting을 찾으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컷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컷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그냥 걸어.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남자를 사랑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그래서 한 14세기 때 노래집을 기초로 해서 예, 칸타타를 완성시켰다고 하죠. 영화 엑스칼리버에 쓰인 까르미나 브라나의 제1곡 운명의 여신. 이걸 보면요, 모든 것은 운명이 지배하고 있고 모두 이 운명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코러스의 웅장함이 바로 아더왕의 운명과 그의 힘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주었죠. 이렇게 영화 속의 합창곡들을 들어보면 물론 그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로 웅장하고 또 비장함, 숭고함,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FM 영화 음악은 영화 속의 이 웅장한 합창곡들, 그러니까 합창 장면이 나오는 영화라든지 합창 장면은 없더라도 합창곡이 삽입된 영화들 모아봤습니다. 물론 뮤지컬 영화는 합창곡이 당연히 삽입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제외해야겠죠. 서울 송파구 풍나빌동의 강효은 씨, 전율을 엄청 느끼게 하는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친구 선민 씨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파워오브원 중에서 주인공 PK의 지휘로 죄수들이 부르던 합창곡 있죠. Southland Concerto. 서울 노원구 월계상동에서 예쁜 카드를 보내주신 이은경 씨, 잘 들으셨습니까? 대구 동구 백안동에서 김연희 씨도 신청하신 Southland Concerto, 영화 Power of On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에 관한 영화인데요. 합창곡인 이 Southland Concerto는 영화에서 흑과 백의 조화를 잘 표현해 주었죠. 이 영화를 연출한 존 에벨데슨 감독은 그 앞서서 영화 로키에서도 합창부가 있는 Gonna Fly Now를 주제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 권투 선수의 정상에 대한 집념 그리고 의지들을 노래에 담아서 참 잘 나타내주었죠. 션 코넬리와 알렉 볼드윈이 주연하고 존 맥티어넌 감독이 만든 영화 붉은 10월 The Hunt for Red October는 톰 클랜시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일종의 드릴러물이죠. 그 구소련의 핵 잠수함 함장인 숀 코네리가 잠수함까지 통째로 몰아서 미국에 망명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주제곡은 그 붉은 군대의 전진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합창곡이었습니다. 자, 그 곡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붉은 10월 중에서 메인 타이틀입니다. Hymn to Red October. 영화 붉은 10월의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자, 이 합창곡은 러시아 민요에서 그 멜로디를 살짝 빌려온 그런 곡인데요. 러시아 민요들은 대부분 남성 합창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은 슬라브 민족의 강인함과 기상 또 애환들을 담고 있죠. 영화 붉은 10월에서처럼 남성 합창이 남성미 넘치는 박력과 기상을 표현한다면 그 여성 합창의 경우는 경건하고 고귀한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것을 지니고 있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이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이 끝나면 바로 합창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뒤에 베로니카는 음악감독에게 발탁돼서 폴란드의 그 유명 합창단 멤버로 활동하게 되죠. 이 영화의 음악은 지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가 담당했는데요. 그는 반덴 부덴마이어라는 가상의 작곡자를 내세워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의 톤을 중세 유럽 음악의 톤으로 채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음악은 마치 속살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경건함을 전해주고 있죠. 특히 베로니카의 솔로는 참 맑고 청아한 그런 여성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의 베로니카의 목소리는 엘르비에타 토바르니카라는 가수가 담았고 있죠. 자,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대구의 조경민 씨, 조경면 씨군요. 이레네 야곱을 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레네 야곱이 영화 속에서 그 고등학교 시절이든가요, 합창을 하던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합창이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고 이레네 야곱은,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떤 감흥에 젖게 되죠. 자, 그 곡은 바로 You Will Come이라는 곡입니다. 디비앤드라. 합창은 슬레시아 필하모니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광주의 며니씨 휴가 나오셔서 어떻게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셨군요, 드디어 정말. 그런데 좀 섭섭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그 생일들 다 한꺼번에 축하드렸어요. 자, 이 곡 어떠셨습니까? 실레시아 필하모니 합창단이 부른 You Will Come,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구분할 때요, 보통 이 기악 또 성악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 음악의 시작은 성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특히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종교음악은 성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것은 성악이 인간이 제일 먼저 이해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특히 기악이 발달하기 이전인 중세의 음악은 거의 성악 중심이었는데요. 성악은 또 합창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독창이라는 것은 합창 이후에 발표된 그런 노래 형식이고요. 종교를 다룬 영화 중에서 영화음악이 신앙의 힘을 더욱 배가시켜준 영화 하면은 아무래도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에니오 모리코네는 마크로니 웨스턴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해서 서부 음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준 사람이죠. 이 영화에서는 또 새롭게 제3세계의 민속 음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아주 뛰어난 음악을 들려주었죠.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경건함과 숭고함을 합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더 미션 중에서 들어보죠. 런던 보이시스의 합창으로 들어보는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남성 크로스와 여성 크로스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남성 크로스의 경우는 아주 웅장함, 힘찬, 그리고 여성 크로스는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여기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주 미묘한 느낌을 주는 파트가 있죠. 바로 좀 전에 들으신 그 소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변성기 이전의 소년들의 합창은 좀 때묻지 않은 맑고 청한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태양의 제국에서 바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앰브로시안 주니어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솔로는 제임스 레인버드가 맡은 수호간 들어왔습니다. 울산의 이정섭 씨 예전에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그 참 종교랑 음악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의 경우는 음악의 힘을 빌어서 교리를 전파하고요. 음악은 또 그 종교의 힘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성가대가 더 그런데 종교와 음악을 얘기하는데 성가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영화가 바로 오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시스터 액트죠. 나이트클럽 여가수가 그 범죄 조직을 피해서 수녀원으로 피신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인데요. 여기서 오피 골드버그는 그 왈가닥 가짜 수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폐쇄 직전의 수녀원을 그 성가대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새로운 음악 감독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스터 액트에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크로스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장면. 수녀들이 I will follow him을 합창하는 장면은 보통 그 경건하고 엄숙주의에 물든 교회의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곡인데 오늘 그 곡 들어볼까요? 시스터 액트 2 중에서 들어봅니다. 성 프란시스 합창단이 노래하는 Oh Happy Day. 아침부터 흐려서 삭막해지고 우중충해지기 쉬운 사무실 풍경을 아주 환하게 밝혀준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 이동의 정은숙 씨의 아주 노란 편지인데요. 스물이라는 이 편지지보다 더 환해 보이는 나이를 나는 오늘로써 열흘 하고 하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무에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설레임과 함께 그곳에서 만난 따스한 사람들로 인해 더욱 환했었지요. 방금 막 그 따스한 사람들 중에 내게 아주 많이 특별한 사람의 힘없이 흘러내리는 목소리를 수화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노래 한 곡 띄워주시겠습니까? 하셨는데 글쎄 오 해피 데이 이 곡이 좀 힘을 드렸을지 모르겠네요. 시스터 액트 2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하이텔로 동진 씨, 박형준 씨, 한용고등학교의 한상구 학생, 목동의 전영민 학생, 그리고 하이텔로 전태도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영화 속의 합창들 쭉 들어봤는데요. 그 영화 속의 합창을 마무리 지으면서 합창곡도 한 곡 들어보죠.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에 나오는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나나무스쿠르의 노래로 먼저 알려졌었죠. 그 뒤에 영화 겨울 여자에 삽입되면서 더욱 폭넓은 인기를 끈 노래입니다. 자, 대구 서구 평리사동에서 아주 사려 깊은 영화 얘기를 보내주신 허은숙 씨. 항상 마음 씀씀이가 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광주 서구 월산 5동의 전현수 씨, 그리고 광주 북구 운남동의 박성건 학생. 두 분은 글씨가 똑같으세요.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어둠 속에 베리 울릴 때 중에서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투스틀레만의 그 하모니카 엔지였습니다. 아주 좋았죠? 공기방울 빵빵이를 카드에 붙여 보내주신 분, 서울 양천구 신정일동의 김성훈 씨,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제가 터뜨리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누가 이미 터뜨린 것 같은데요. 혹시 미리 터뜨리시고서는 보내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의 LJH 씨, 직접 만든 카드 너무 고맙게 잡아봤고요. 서초 2동의 최윤성 씨, 이 카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광주 중흥동의 백진욱 씨, 그리고 충북 청주의 경민정 씨의 카드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인천 동구 송현 3동에서 박중훈 씨와 종훈 씨와 또 멜로디 카드를 보내주신 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류광석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U-Boat 중에서 Das Boot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참 CD는요, 광주의 연민정 씨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홍동식 PD와 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이제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를 하나로 즐겨요. 멀티미디어 PC 현대 문화방송입니다. 이제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를 하나로 즐겨요. 멀티미디어 PC 현대 멀티캐 현대전자 제공 15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디오 비디오를 하나로 즐겨.